사랑 나를 두고 가지를 마라 서로가 사랑했잖니 서로가 좋아했잖니 그러니까 가면 안 돼요 사랑이 무슨 장난 장난인가요 다시 한번 생각해봐요 가면 내가 울잖니